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다시 온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아, 주말은 언제나 후다닥 지나가 버리죠. 분명 잠깐 한 10분 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고, 낯선 곳을 찾아갈 때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 길이 올 때는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시간이 어떨 땐 길게, 어떨 땐 짧게 느껴지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간에 신경을 쓰느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을 땐 길게 느껴지고요. 시간을 잊고 있을 땐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정보나 변화를 많이 경험할수록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갈 때는 멀게 느껴졌던 길이 돌아올 때는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갈 때는 당연히 집중해서 주위를 살피고, 그렇죠? 놀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오니까 그런 시간에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주말이 빨리 지나갔다는 건 적어도 오늘 하루 시간을 조금은 잊고 살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시간 쪼개서 꽉 찬 하루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날은 굳이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 없이 정해져 있는 하루를 사는 것도 괜찮겠죠? 새로운 길보다는 어쩌면 음악카페는 되돌아오는 길인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 이 시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첫 번째 곡으로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랬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옛날의 추억이 가슴 시린 채 느껴오는 인형의 꿈으로 음악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주일의 시작이 어떨 때는 월요일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월요일에 지친 일상과 또 일들이 억지스럽게 시작된다면 일주일의 시작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화요일이 아닐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작에는 진심이라는 것이 묻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으로 시작을 받아들이는 누군가의 시작이 아름답다면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던 11세 소년 브랜든 포스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역 TV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하죠. 지금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브랜든은 대답합니다. 저의 생명은 앞으로 일주일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나 생각도 해봤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죠. 소원이 뭐죠? 제일 하고 싶은 일. 브랜든이 말합니다. 한 가지 있어요. 병원 갔다 오다 목격했는데 거리에 노숙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들이 배고파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싶어요.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소원을 말해보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명한 야구선수와 만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디즈니월드를 가고 싶다고 답할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예상했는데 완전히 딴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년은 이 인터뷰를 마치고 6일 후에 숨을 거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의 소원은 불씨가 되어 미 전역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의 이름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사우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소원은 실제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만약 이 소년이 유명 야구선수를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내걸었거나 디즈니월드 가는 것을 소원으로 말했다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금방 잊혀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소원이었기에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실천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브랜든 소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는 나의 소원이 무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악 소양과 카이가 부르는 사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다시 떠오르네. 사랑으로 소양 씨가 편곡해서 부른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소양 씨의 경우는 원래는 대중가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중가요는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흔히 가스펠 뮤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음악을 추구하는 분이시죠. 나는 가수다, 부르의 명곡 등에서 그 가창력으로 사람들을 압도했던 무대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사랑, 그 어떤 큰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참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많은 가수들이 있고 또 특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노래방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원래는 또 한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은 깊은 정서와 함께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성으로 채울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 뉴질랜드까지 와서 많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음악,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음악, SPM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청취 방법은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듣기가 가능합니다. 온에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요. 또한 제니 음악 카페에 음악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편지함이나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남성 의류 전문 쿤에서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오일 교환권, 보따리에서 아동 문구류 및 액세서리, 또 푸짐한 상품과 함께 이번에는 오클랜드 그랜필드에 있는 앨리스 카페에서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대부분 이민을 오신 분들이나 유학을 오는 분들도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랄 수 있는 곳, 비록 경쟁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열심히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One Direction 이불은 What Makes You Beautiful 들으실 거예요. 이 곡 들으신 다음에 오늘은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 시간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것 같은 또 누군가가 기다려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떠나는 화요일에 만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전 잠시 후 화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ne tournerait pas plus que ça. La terre n'est pas assez ronde. Mon manège à moi, c'est droit. Yeah, 오늘은 먼저 음악 듣고 왔는데요. 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화음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오늘 들으신 음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퀴즈인가요? 퀴즈는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많이 들어본 예, 우리 네.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샹송. 맞아요. 샹송입니다. 아, 이게 발음 좀 오래간만에. 느끼게 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제목이 에디트 피아페? 네. 발음해 주세요. 몽 메네스 아모아. 아, 맞는 발음이죠? 네.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프랑스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프로 전공한 분이 들으시면. 그쵸. 아마 웃을 거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 이 샹송 들으니까. 네. 이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져요. 달라지죠. 네, 지난주에. 감미롭고. 또, 네네. 왠지 막. 저는 샹송을 들으면 약간. 이게 뭐랄지 특별히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으면 일부러는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들으면 약간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 상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벌레라고 표현하시면 벌레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몸이 막 간질간질간질한 느낌이에요. 기분 좋게. 그 벌레는 빼고, 벌레는 네, 그렇죠. 빼세요. 벌레 빼고. 괜히 또 말씀들이 네, 많아집니다. 네, 네, 네. 편집해야 되겠네요.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샹송은 프랑스의 그 대중음악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참, 말도 참 이뻐요. 샹송. 그렇죠. 비음이 많이 들어가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다양한 그런 지식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가 이제 뭐 고대어가 있고 현대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뭐 12세기, 13세기 그때 이제 유행했던 거를 단선이라 그래요. 단선이요? 저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단선율 상성이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뭐 이제 그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다 보면 틀리거든요. 네네. 이때는 또 다성 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한국말도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성을 다성?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해를 가겠지만 저 또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지식이 미비해서 이름 알려드릴 걸로. 네, 그래서 아마 상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내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19세기에 그 멜레디라고 했던 예술 가곡 네. 그런 범위까지 굉장히 넓어지고 또 프랑스의 세속 가곡이라고 하죠. 상송이. 왜 앞에 그렇게 붙어요?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네.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보면 노래에 시대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학술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네.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미비하지만 일단 알아온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알게 됐네요. 시대별로 네. 뭐 단선, 그다음에 다성. 사성. 네, 이게 아마 음률 같기도 해요. 그런 네. 약간 그 느낌에서. 비음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또 그렇죠.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송은 슬픈 노래, 감상적인 노래, 네. 또 풍자적인 노래, 화려한 노래, 현실적인 노래, 또 정적인 노래, 다양성 막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좀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희가 접하는 상송은 거의 그죠 약간 슬프거나 그죠 슬프기도 하고 경쾌한 것도 네네네. 있어요. 그 슬프면서도 경쾌한 리듬이 네. 그 안에 있으면서 발음이 주는 그 특유의 매력적인 느낌이 네. 있죠. 지금 방금 우리가 들려드린 그 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도 네네. 있지만 앞에서 들은 이거를 거. 남자가 부른 노래가 또 있어요. 아 똑같은 곡을 네. 느낌이 한번 그럼. 들어보시면 네. 좀 더 경쾌하고 더 신이 날 거예요. 아 여자가 한 거보다요. 네. 그럼. 원래 남자들은 목소리에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듬 잘 탈 것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굴도 잘생겼겠네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오프닝에 들었던 네. 예, 에디트 피아프의 발음해 주세요. 몽 메네스 아모아. 네, 똑같은 곡을 남성분이 부르는 네, 네 발음해 주세요. 몽 메네스 아모아.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Tu me fais tourner la tête. Mon manège à moi. C'est toi, je suis toujours à la fête. quand tu me tiens dans tes bras, je ferai le tour du monde, que ça ne tournerait pas plus que ça. La terre n'est pas assez ronde pour m'étourdir autant que toi. Ah, ce qu'on est bien tous les deux quand on est ensemble, nous deux. Quelle vie on a tous les deux quand on s'aime comme nous deux. On pourrait changer de planète. Tant que j'ai mon cœur près du tien, j'entends les flonflons de la fête, et la terre n'y est pour rien. Ah oui, parlons-en de la terre. Pour qui elle se prend la terre? Ma parole, y'a qu'elle sur terre. Y'a qu'elle, faire tant de mystère. Mais pour nous, y'a pas de problème, car c'est pour la vie qu'on s'aime. Et s'il n'y avait pas de vie même, nous on s'aimerait quand même. La tête, mon manège à moi, c'est toi. Je suis toujours à la fête quand tu me tiens dans tes bras. Je ferai le tour du monde, que ça ne tournerait pas plus que ça. La terre n'est pas assez ronde, m'étourdir autant que toi. Ah, est-ce qu'on est bien tous les deux quand on est ensemble, nous deux. Quelle vie on a tous les deux quand on s'aime. 아, 남자분이 부르시는 목매니즈 아모아. 맞나요? 좀 경쾌하죠. 네. 느낌이 전혀 틀리죠. 네, 다른 곡 같아요. 네. 똑같은 곡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이렇게 들으니까 같은 곡인지 알지, 그냥 떨어져 들으면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다면 그건 약간 이제 좀 오래된 네, 그 시대 얘기고, 네.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발음이 좀 특이해서 제가 발음을 못해요. 아, 오늘 발음 죄송해요. 참 어렵나요? 네, 아니, 괜찮아요.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이분이 부른 거 들으면 네. 좀 경쾌하고 굉장히 현대적인 우리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근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누가 불렀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아, 그건 좀 힘들어요. 그것까지 물어주지 마세요. 그 에디트 피아프의 그 삶을 보면 네. 이분을 저기 해서 한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라비앙 로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하고 그냥 줄거리. 약간 슬픈 줄거리.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 이분이 태어난 것도 보면 엄마는 길거리에 있는 가수고 네. 아버지는 고개사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네. 그래서 뭐 영양실조 자료를 보면 영양실조도 걸렸었고 네, 네, 맞아요. 뭐 실명할 정도로 그래서 키가 원래 작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대는 못 먹고 아마 저기 해서 키가 아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가수로 데뷔하는 시기 또 후원 받았던 네, 그런 네. 분들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좀 막 스타가 되려고 할 때 네. 후원해줬던 분이 이제 살해당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또 스타가 되고 이제 영화랑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거를 해서 영화를 만든 그러니까요. 게 있어요. 영화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인생을 사신 분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50을 그렇죠. 못 넘기고 얼마나 그 삶이 파란만장했으면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생활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상도 받고 네.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로서 적용됐지만 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술과 마약에 빠져들어서 이제 47세 이제 사망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본인의 목소리로도 채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과 그 술에 빠져드는 네. 원인이 이제 그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이제 투어를 하는 중에 네. 한 사람을 만나요. 권투 선수를.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유부남이에요. 맞아요. 이룰 수 없는 사람. 이룰 수 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봐도 어릴 때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슬픈 영화들. 뭐였지? 경아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이제 오래가지 못했던 거는 이제 유부남이었고 네. 애 아버지였고. 그래서 또 이 남자가 네.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러 가다가 결국은 그렇죠. 비행기에서 죽어요. 비행기 사고로 죽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이 돼서 마약하고 술에 빠져서 그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로맨틱한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그 심정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얘기.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예. 네.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단정 짓기가 참 그렇죠? 어렵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그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화한 게 있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예. 네. 워낙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 워낙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영화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토리는 한번 보세요. 네, 네. 느낌이 틀릴 거예요. 네. 이분이 불렀던 그 부르는 노래, 그 안에 담고 있는 영혼들. 네네.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정말 프랑스의 가요 하면, 네. 빼먹을 수 없는 샹송, 그 다음 네. 거기에 또 가수 하면, 네.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좀 특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제일 피아프. 많이 아마 열렬하게 네.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프랑스 여행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네. Heaven, Heaven, Mercy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네. 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이제 프랑스의 샹송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분이 불렀던 노래하고 또 다른 분이 리메이크한 것도 불러주면 그러니까 이분 노래를 지금 네. 리메이크한 거네. 그럼 요즘 아니 이거는 이제 본인이 부른 거예요. 이거는 네. 오늘은 그러면 네. 에디트 피아프 예, 네. 직접 그 목소리를 네. 들어보는 걸로. 샹송은 이게 한 편으로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음에 또 해야죠. 그렇죠. 네. 오늘 시간이 몇 편까지 나갈까요? 글쎄 그냥 쭉쭉 한번 나가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준비를 해오시니까 뭐 저야 뭐. 아니 프랑스 같으면. 네. 개인적으로 뭐 가진 추억 있으세요? 추억은 아니죠. 그래요? 네. 추억은 뭐 아니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 봐요. 악몽이라 할까? 악몽? 추억이라 할까?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여행 갔다가 다른 나라에서 여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권을요? 네. 여권하고 모든 걸. 그럼 도둑 맞은 건가 봐요. 네. 그래서 다시 파리에 가서 여행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네네. 신을 딱 나오니까 길거리에 네. 그 한국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라 하나 뭐라 하나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비통 매장 가서 네. 가방을 사다 주는. 아 그래요? 네. 그 왜 사다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뭐 거기는 뭐 룰이 있나 봐요. 3개월에 한 번씩 뭐 그 현지인들이 사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본인들이 3개월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이제 그 여행자들 이제 이렇게 뽑아서 참 별 희한한 아르바이트가 네, 그런 것도 해봤죠. 그럼 그 사다 주면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걸로 정말 한국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네. 그 돈이 모자라요. 그럼 여행을 가셨다가 네. 여권을 잃어버리시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런 특이한 알바를 하시고 네. 그럼 그 알바 해서 어떻게 잘 가셨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경험이에요.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갔지만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 프랑스 하면 떠오르시는 그러니까. 게. 상제리즈를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르바이트 하실래요? 아, 지나가는데 그 여권 잊어버리고 터벅터벅 네. 가는데 네. 와. 그러니까 영주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 했었죠. 그게 없으면 네. 저희도 사지를 못하고. 프랑스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다 그렇죠? 어떤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그 여권 잊어버리고 싶네요. 아,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아,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뭐 여권 잃어버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그 나라에서 알바해보고도 재밌겠어요. 괜찮죠. 네, 오늘은 프랑스 샹송과 함께 했는데요. 그 에디트 브라보 네. 예, 노래로 해브, 지금. 해브 무엇이라는 노래예요. 네네. 마지막 네. 곡으로 또 인사드리고 네. 우린 계속 이어지는 2탄, 3탄. 네. 3탄까지만 하죠. 그럴까요? 끝까지 네. 가지 말고요. 끝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송의 무슨 저기도 아니고. 발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The shouts and the bells bringing back to my arms. Must each man go to war evermore, evermore, while some lone woman stands empty heart, empty hands. When the time came to part and he kissed me goodbye, from the depths of my heart came a great lonely cry. Heaven have mercy, heaven have mercy. Mine, sir, came, they carved his name upon the cross. I remember the dance where we first fell in love, how we whirled around and around while the stars danced above. We would walk by the shore, watch the ship sail away. Lovers need nothing more, just a new dream each day. So we dreamed of a home with a garden so fine and a son with his eyes and a nose just like mine. Now it's done, why be brave? Why should I live like this? Shall I wait by the grave for my lost lover's kiss? Stop the bell, stop the bell, I've no tears left to cry. Must I stay here in hell? Lord above, let me die. Heaven have mercy, heaven have mercy, heaven have mercy. Heaven have mercy.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www.spmtv.kr에 접속하시면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가슴 두근두근 뛰는 기분 아닐까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 수록곡 써니힐이 부른 두근두근. 아, 아이디 써니템84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뉴질랜드에 온 지 언 3개월 시티에서만 있다가 이번에 2주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처음에는 어학 연수 겸 학원 다니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요. 여행 잘 다녀올게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나온 공유진 언니 진짜 예뻐요. 두근두근 노래 들으면서 여행 시작하고 싶네요. 7월 5일에 화요일인데 그날 들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해요. 아, 에너지가 넘치는 써니템 84님 감사합니다. 지금 출발하셔서 어디론가 가고 있으시겠네요. 나중에 여행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함께 들어요.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 저에게 찾아온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음악 카페 감사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아이디 뉴질마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긴 사연이에요. 진행을 하고 계신 제니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제니님이라고 해요. 사실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편안하게 느껴지는 음악카페에 감사해요. 제니님 처음부터 다시 듣게 해봤는데 점점 자신감 있고 차분한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오늘 바람이 너무 좋고 날씨도 좋아요. 뉴질랜드에 온 지 어느덧 3년 차.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은 좋은 날씨 덕분에 오랜만에 맑게 긴 하늘을 봐서 그런지 우울하지 않네요. 요즘 사실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제니님, 아니 제니 언니, 신청곡을 많이 해도 될까요? 꼭 다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방송이 생방송인가요? 녹음방송인가요? 가끔 통화도 하고 싶은데 전화 연결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항상 화이팅, 제니 언니. 그냥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싶어요. 아참, 수요일에 수다방이라고 했는데 일반 교민들도 나오는 거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요. 노래 안녕 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부탁드려요. 이런 사연이 왔어요. 감사해요. 저를 뭐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제가 언니겠죠? 네, 이거 수요일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꼭 연락 주시면 저 이번 수요일에 오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카페가 돼서 저도 참 기쁘네요. 이분 뉴질마마님께는 앨리스 카페에서 후원하는 바우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뉴질마마님께서 신청하신 곡 밴드 안녕 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라는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Goodbye,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Goodbye, Goodbye,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려